사랑하면서부터 널 사랑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야. 잘 봤던 이상해 너의 그 기억한 곳에 나도 있니. 처음 만난 신입생 환영신 날 술에 취한 날 데려다주던 그 밤 먼 길을 돌아오며 행복했었어. 잠시라도 나나 널 위해 쓰여진다면 그렇게 널 위해 나 살고 싶었어. 마치 너에게 나의 연인을 보여주던 나도 따라 기뻐서 너그라 나도 사는데 여기 있는데 떠나면 어떡해. 영원히 세상의 끝을 남아 내 곁에서